통화 한국어 버전. 행운의 도시 옛날 옛날에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루퍼트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주변 마을을 다 합쳐도 그보다 용감하거나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했죠. 어느 날 루퍼트는 친구들과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아 마을을 지나가던 한 군인이 들려주는 그의 영웅담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가 들려준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행운의 도시라고 하셨나요? 그런 게 정말 존재하긴 하나요? 뭔가 이상한데요? 그럼 있고 말고. 높은 산 꼭대기에 앉아서 바라보면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탑들이 보이는데 그게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마을에는 금이나 돈이 하도 넘쳐나니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조차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든대. 또 질리면 그냥 새 걸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말이야. 그릇부터 시작해서 장식품, 건물들까지 말이야. 오래된 건 그냥 헐어버리는 거지. 청소부들이 전부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더라고. 뭐라고요? 네? 진짜요? 남은 거면 우리나 좀 주지. 조용히 좀 해봐. 계속 해봐요, 아저씨. 더요. 더 들려주세요. 고맙구나. 물론 돈이나 과일을 나누는 데에는 애정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겐 길거리에 널린 게 전부 금이나 보석이니까 말이야. 심지어는 길거리의 먼지조차 금이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청소부들은 그저 투덜대면서 그 먼지를 밤하늘의 별보다 빛나는 보석이 박힌 황금 쓰레기통에 쓸어버리지만 말이야. 제 생각에 그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기만 할 것 같아요.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맞아. 또 맛있는 음식만 먹겠지. 돈 있다고 해서 절대 일을 안 한다거나 평생 노래하며 춤만 추지 않아. 뭐... 그 마을이 혹시 이렇게 생겼나요? 정말 잘 만들었다, 잭. 정말 잘 만들었다, 잭. 그 마을이나 황금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금에 관해 더 말해주세요. 집들 역시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어. 창문 유리도 다이아몬드로 돼 있지. 도로는 전부 은과 백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귀중한 보석들도 자갈처럼 나뒹구더라고. 전부 다 워낙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어둠을 밝힐 불 따윈 전혀 필요하지 않지. 하지만... 그곳엔 어떻게 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단다. 하나는 끔찍하지. 가는 길에 놓인 돌에는 가시가 돋아 있어서 발이 다 망가질 거야. 또 엄청난 양의 모래가 빠르게 흐르는 곳도 지나야 하고 말이야. 또 미끄러운 경사면은 곧장 거대한 계곡으로 이어져 있어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만약 누군가 그 도시에 도착한다고 해도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된 채로 더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거라는 뭐 그런 얘기지.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도시까지 고작 며칠밖에 걸리지 않아. 하지만 반드시... 됐어요. 그냥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어요.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적어도 이곳까진 듣고 가는 게 좋을... 들을 건 다 들었어요, 아저씨.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제 결심을 꺾을 순 없죠. 당장 떠날 거예요. 이브, 잠깐만! 지체할 수 없어. 루퍼트는 행운의 도시에 너무나 가고 싶었던 나머지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먼 길을 떠났어요. 잘 가, 루퍼트. 잘 가, 루퍼트. 잘 가, 루퍼트. 루퍼트는 군인과 함께 숲으로 걸어 들어갔고 군인은 그에게 나머지 길을 알려주었어요. 루퍼트는 군인에게 감사 인사하는 것조차 까먹고 서둘러 여정을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어느 강가에 다다랐어요. 신비한 모습의 뱃사공 한 명이 그곳에 있었죠. 죄송하지만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시겠어요? 강을 건너고 싶으면 50우나를 주렴. 제가 그만한 돈을 평생 만져보기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돈이 없으면 태워줄 수 없단다. 부탁드려요. 저는 행운의 도시로 가는 길이에요.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원하시는 만큼 드릴게요. 그곳에서 불을 얻어 돌아온 자는 없었어. 좀 그렇다면 은하를 받지 않고 태워줄 테니 자네 심장을 내게 좀 내어주는 게 어때? 네? 그럼 전 죽잖아요. 누가 그 장기에 관심이 있대? 내 말은 네 심장의 본질 말이다. 뱃사공은 갑자기 플루트를 꺼내더니 이상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루퍼트의 가슴에서 작은 빛이 빛나더니 플루트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렇게 루퍼트는 배에 올랐고 강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 후 열심히 산을 올라 정상에 도착한 그는 뱃사공을 만났던 것처럼 한 남자를 마주쳤죠. 그리고 아주 길고 구불구불한 산길 너머로 황금탑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루퍼트는 전처럼 간절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조금 전 뱃사공이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를 가져간 후로 그 빈자리에 마치 돌이 채워진 것처럼 마음이 무겁기만 했거든요. 지나가려면 돈을 내세요. 저는 낼 수 있는 은화가 단 한 푼도 없어요. 대신 제 마음을 가져가실래요? 그거 좋군요. 뱃사공이 했던 것처럼 이 남자 역시 플루트를 꺼내더니 이상한 노래를 연주했고 루퍼트의 가슴에서는 금색빛이 나와 플루트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상하게도 행운의 도시에 가까이 갈수록 루퍼트는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돌을 얹은 듯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여정을 멈출 순 없었어요. 머지않아 루퍼트는 우뚝 솟아있는 행운의 도시 입구에 도착했어요. 군인 아저씨가 들려준 대로 그 거대한 문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상상조차 힘든 아주 커다랗고 아름다운 보석과 다이아몬드들로 장식되어 있었죠. 루퍼트는 곧장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까 전 뱃사공과 숲속 남자처럼 생긴 한 문지기가 길을 막았어요. 멈춰! 지나가려면 동행료를 내어라. 당신도 제 마음을 좀 떼어가실래요? 좋다. 이번에도 역시 문지기는 곧장 플루트를 꺼내들었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이상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루퍼트는 이상함을 느꼈죠. 행운의 도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즐겁거나 신나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루퍼트는 이 모든 게 마음을 떼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되뇌었죠. 그러자 그의 가슴에서 빠져나가려던 작은 불빛 하나가 그의 가슴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이 열렸고 루퍼트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은 군인이 말한 것과 똑같았지만 어떤 것도 신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갔고 루퍼트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하지만 그 남자는 웃음을 띠기는커녕 텅 빈 눈동자로 루퍼트를 바라봤어요. 계속해서 걷던 루퍼트는 황금 접시 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놓인 탁자를 발견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 배고픔을 모르는 자에게 맛있는 음식이 다 무슨 소용이람.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긴 루퍼트는 이번엔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악기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연주를 하고 있지 않았죠. 지나가던 청소부가 악기들을 황금마차에 던져버렸어요. 아, 걱정과 근심이라곤 없는 자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이 다 무슨 소용이람. 다음으로는 황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한금 세공자를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의 작품은 전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죠. 아, 차고 넘쳐서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 창의력이 다 무슨 소용이람. 루퍼트는 공허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이곳에는 기쁨도 웃음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는 마침내 마음으로 지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그 마지막 불빛 덕분에 그는 조금이었지만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죠. 도시에 황금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루퍼트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죠.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가서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지기에게 빼앗겼던 마음의 불빛이 루퍼트에게로 날아와 그의 가슴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루퍼트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이어서 숲속 남자가 그에게 마음의 불빛을 돌려주자 신이 난 루퍼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마침내 뱃사공이 마음의 불빛을 돌려줄 때는 이미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러 달려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말도 없이 가서 정말 죄송해요. 돌아왔네, 루퍼트. 아이고,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이럴 수가. 정말 다행이다. 루퍼트, 진짜 돌아왔구나. 너희들한테도 정말 미안해. 황금이 탐나서 그만 눈이 멀었나 봐. 하지만 이제 기쁨이 없으면 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기쁨은 총 세 가지에서 얻을 수 있지. 첫째, 인간성과 마음을 유지할 때 말이야. 우리가 부자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둘째,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동료가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셋째, 서로에게 베풀고 또 아껴주려고 노력할 때 말이야. 만약 황금과 돈밖에 없었다면 우리 마음도 행운의 도시 사람들처럼 돌같이 딱딱하게 변하고 말았을 거야. 그리하여 마침내 루퍼트는 행운의 도시를 다녀와 더 현명한 소년이 되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만약 세상이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황금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당신은 뭘 고르실 건가요? 황금은 사랑이 있을 때만 더욱 가치가 있는 법이랍니다.